입술 이고 있습니다. 날 믿고서 날 던져서 하지마 왜 아프기만 할 걸까. 다 비켜 사실 난 내가 먼저 무섭다 다 두고 봐 할 수 있나 그 말들 안 지키지 못할까 두렵다. 점점 난 달라져 왜 한가 밖은 달라져 가는데 뒤덮게 하는 난 지금 머리 앞에 다 하지만 왜 아프기만 한 걸까. 아 잠깐 나 이상해 왜 초점이 흐려. 왜 안 끝나 불안한 소리가 계속 들려. 여기서도 난 계속 위기 넘쳐다 이겨낼 거라 믿었어. 여기도 이제 못 버텨 너무 쉽게 봐서 더 아픈 듯. 변한다 백날 여 외쳐댔던 내가 왜 주변 상황 따라 수도 없이 변하고 있는 걸까. 그냥 두꺼운 때리고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왜 내 반응도 달라질까. 난 또 내가 좋아야 리듬 타던 곡에 남들 따라 리듬 타게 돼 이런 다시 한번 달라질까. 머리 앞에 다 거리 비집어 삼켜 너 많이 먹은 나 이젠 용기보다는 걱정 다 변해가고 있을 부터 10까지 모두 내 의지만 상관없이 올라오는 부착용 No, no, no, no 아 잠깐 나 이상해 왜 초점이 흐려 왜 안 끝나 불안한 소리가 계속 들려 여기서도 난 계속 백기 넘쳐 다 이겨낼 거라 믿었어 기도 이제 못 버텨 너무 쉽게 봐서 더 아픈 걸까 머리 아프다.